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응? 뭐야? 이 스콘에 사는? 뭐긴 뭐야, 이사 준비지. 또? 보관하기 쉬운 음식들로 몇 개 만들어뒀어. 이사 좀 그만 다녀, 지겨워. 이번엔 좀 멀리 떠나보려고. 아무래도 라녹스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보다 건전하게 살려면 말이야. 그런 거면 뭐 할 수 없지. 아, 버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어. 버니 앞으로 돼 있어. 편지? 이상하다. 여기 주소를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누구지? 중요한 편지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버니, 새벽인데 어디가? 약속이 있어서. 너무 기다리진 말고 일찍 자. 너무 늦지 말고 돌아와. 시엘, 나와 함께 지내서 어땠니? 뭐?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지금 설마 칭찬 같은 거 기대하는 거야? 해줄 것 같아? 매일 식사도 한 번 떠넘기는 주제. 사람 얘기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도 문제야. 카드 게임 할 때 질 것 같으면 카드 없는 것도. 그리고 면도할 때 노래 좀 부르지 마. 당신 완전 음치거든. 거기다 또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보자. 식사당 번 자주 걸려 서럽고, 카드 게임 같은 거에 연연해서 부끄럽고, 면도할 수염이 없어서 억울하고. 아이 진짜. 원한이 상당하군. 그 말은 즉 충분히 사람답게 살았단 거구나. 뭐? 아니야, 멋대로 생각하지 마. 그래, 그걸로 됐다. 고맙다. 고마워하지 말고 반성하라고 좀. 알 수 없는 술을 하고 나간 버니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건가? 설마 버림받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장이나 봐오자. 오늘 저녁엔 돌아오겠지. 그래서 물머리 안이 죽은 거 맞지요?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확인했네. 어휴, 살인자가 우리 구역에 왔다고 했을 땐 어찌나 무서웠는지. 다행히 대립 중인 종잡이들이 있길래 그들한테 제보했지. 그런데 그 집에 어린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저런, 인질인가? 그래서 꼭 밖으로 불러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네. 그렇지, 어린애는 죄가 없잖소. 아무튼 용기 내서 잘 하셨소. 그들은 그런 배려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자신들이 동종한 어린애 손에 죽지도 않았을 테니. 시엘, 나와 함께 지내서 어땠니? 당신은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잔뜩 시켜가며 날 당신 앞에 앉혀놓았지. 같은 시간을 다르게 보낼 수 있도록. 고난 속에 잠겨있던 나에게 다른 삶을 보여줬어.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두 번째 인생이 끝나버렸다.